던 콩밭에도 나비가 날고 논매도 아버지의 굵은 땀방울은 단비처럼 흘러서 벼이삭을 적시니 어릴 적 할아버지 솜을 다 저녁밥을 먹으니 부모님 무병함이 더 없는 큰 복이고 아이들 건강하니 크나큰 기쁨이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는 처럼